브라질 독립 194돌세에 즈음하여 클레이톤 쉐인겔 조조 브라질 연방공화국 림시대리 대사가 7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